소련공산당 산하 종당 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위대한 수령팀을 송동지 탄생 105돌 경축 연합위원회가 최근에 결성됐습니다. 연합위원회는 러시아 공산주의 노동자당, 기르기즈스탄 공산당, 벨라루시 공산주의 근로자당, 아제르바이잔 공산당, 조선민주주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 러시아협회 등 정당 단체 대표들을 망라하고 있습니다. 연합위원회는 태양절의 즈음에서 위대한 수령팀을 성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채로운 정치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.